I wanna fly, baby, fly with you. Yeah. Hey, 넌 행복하니 난 행복해. 눈뜨는 아침한테 난 매일 꿈 같아. 눈부신 햇살이 다 나 위한 것만 같아. 오늘도 나의 하루가 어김없이 너로 시작돼. 밤이 잠은 잘 자니 난 가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잠에서 깨. 무슨 말인지 알지? 가끔씩 두려워져 정신없이 달려오니 다시 난 너의 품속. 넌 날 믿어 난 매일 기도 하고 있어 하고 있어. 넌 날 위로 하늘 위로 내고 싶어 싶어. Let me hear you say. 너라고 나를 갖고 late 나와 함께 got you late girl. 넌 나의 꿈이 여기에 내 가슴에 찾아와 활짝 girl. 늘 마치 손을 기워 태양을 곁에 되는 일 더 너를 벗어날 때 좀 환하게 널 비춰주는 일. 그 사람 받는 게 뭐가 그렇게 겁나. 네 옆에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 겁이 나. 우리 사랑은 평범하대? 그까지는 잴 수 없네? Hear me? 마치 하늘을 날고 있지만 또 떨어질 것 같아. 하지만 너 올라갈래 그대로 서너빛 직진할래. 어차피 가봐야 끝을 볼 테니 나 놓지 말고 꽉 잡아줄래. 심장을 뜨겁게 가열할게 널 위해 모든 걸 불태울게. 수많은 별들 한 가운데서도 너 나의 품속. 넌 날 위로 난 내일 기도 하고 있어 하고 있어. 넌 날 위로 저 하늘 위로 날고 싶어 싶어. Let me hear you say. 너라고 나를 갖고 late 나와 함께 got you late girl. 넌 나의 꿈이 여기에 내 가슴에 찾아와 활짝 girl. Oh oh oh oh oh oh I just wanna be with you. I just wanna be with you. I just wanna be with you. I just wanna be, wanna be, be. We're gonna find. 너라고 날아가볼래 나와 함께 가줄래. We're gonna find. 떠나는 운명이 내 가슴에 다시 와활 타. Someone. 우리 시간을 마치 손을 기워 태양을 곁에 되는 이 너를 벗어날 때 좀 환하게 널 비춰주는 일.